난 다 했지. 너무나 힘들다고 하지만 생각해봤지. 후회하고 말더라도 간절한 바람이었지. Yeah yeah yeah yeah. 맨 처음 바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린 남아있겠어. 힘들어 지쳐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우린 노래하겠어.